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축하하여 민주공고공산당이 4월 2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민주공고공산당은 위대한 대항이신 김일성 동지를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희향한 미래로 나가는 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는 전략과 전술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